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4돌,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5돌, 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5돌 시대는 조선의 4월 명절들을 전 세계가 성대히 경축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학하의 탄생 105돌 경축 준비위원회가 수리아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후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망라하는 72여 개의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됐으며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종하는 행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족 현판 제막 행사, 연합 경축 모임, 토론회,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와 태양의 꽃 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공동명의로 선물을 올렸습니다. 백두산 천출 위인들을 페루 사회주의 정치행동당이 명예위원장으로 모셨으며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산티아고 마리뇨군 볼리바르 리사회와 볼수카 인민군 전통협회에서는 훈장들을 수여해드렸습니다. 잠비아 무날리 남자중학교에서는 김일성 김종일 학급 명명식이, 도이출란드에서는 베를린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있었으며 민주공고 루문바주의 통일당은 긴급특별회의를 열고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협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캄보자 왕국 국왕과 대왕후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오고 각국의 정당 단체 대표단들, 국제기구들,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축하 방문했습니다.